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 5회. 5회.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와. 매주 하나씩 올라오는데 5회째니까 이제 벌써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가을과 함께 다섯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한유미가 벌써 막 80위 안에도 들고 팟캐스트 안에 대박 팟캐스트 그 순위가 있거든요. 팟빵에. 맞아요. 대박. 근데 봤어요. 이제 전체 순위는 아니고 이제 카테고리별 이제 어학 부분 저희가 어학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100위 안으로 지금 들어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업다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주시면 자꾸 다 왔다가 안 들어주시면 다시 내려갔다가 그렇죠. 네, 뭐 많이 들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네. 자주 들으면 좋기도 하고 네. 영어 공부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들을 때면 들으세요. 네, 그래도 많이 이렇게 순위권 안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기쁩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의미도 또 이렇게 있고 네.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합시다. 맞아요. 네. 네. 목이 그게... 아파요? 네, 목이 많이 아파요. 왜요? 지금 조용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네 한스랑 제가 지금 좀 목이 아픈데 저번 주에 저희가 또 광화문에 가서 한유비도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퇴진하라. 열심히 외치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네. 한 5만 명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딱 한번 보니까 아 네. 5만 명 정도. 이 정도면 5만 명. 딱 감이 오죠. 그렇죠. 아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온 국민들이 힘을 함께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스파크가 네. 목 상태가 아주 까랑까랑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공지사항으로 하나 내드릴 게 있어요. 딴딴. 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공지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댓글들을 달아주신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없죠? 아. 네. 자, 댓글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I'm Chell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I'm Chell이라는 분이 스파크 목소리 너무 좋다 막 이런 분도 계셨고 그런 것만 읽어요? 네, Inevitable도 있었는데 Inevitable. 재밌고 유익하고 좋아요 이런 것도 있고 Soul Classic 한스가 너무 웃기다고 네, 현우 터졌다고 지하철 타다가 네, I will shoot 내가 쏠게 I will shoot이 더 기억난다고 아, 그런 거 기억나면 안 되는데 네, 어떡하지? It's my treat입니다 It's my treat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유니께서 한스님의 영작이 90%나 한 비슷한 것 같다고 자신의 영어랑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인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광777께서 너무 재밌다고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너무 유용해서 오래오래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4만 개 중에 지금 골라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아 고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혹시 저희가 언급을 못 해드리더라도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이미지도 바뀌었어요. 한유미 이미지도 바뀌었는데 맞아요. 저 스파크와 한스와 제이의 이미지 다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비슷해요? 조금 더 나은데 캐릭터보다. 아, 그렇죠. 네, 조금 더 나은데 그래도 좀 비슷하겠는데 캐릭터 정도? 이렇게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아 얘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맞아요. 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스토리나 해라 약간 이런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잡담 그만해라 공부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 스토리토리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스토리토리 스파크 Are you finished with your classes? Where are you? Dad, I'm getting off at the next stop. Wait there. I will pick you up. Okay. 자, 지난주 스토리토리 다들 기억하시죠? 네.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오늘의 스토리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토리! 제목, 뉴스 봤어? 식당에서 밥을 먹다 TV를 보게 된 한유미 새 친구.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됐는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 뉴스 봤어?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돼, 진짜. 네. 네. 자, 뉴스를 봤나 봐요. 요즘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진짜. 오늘 자, 오늘 스토리가 뉴스 봤어? 응,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돼, 진짜. 유난히 또 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말. 말. 말. 말. 딱딱딱딱. 딱딱딱딱. 어떻게 이대를 가야 되나? 이대를 입학하려면 말을 잘 타면 된다고. 난리 났죠? 네. 말만 타면 입에 들어간다. 오. 그러니까요. 지금 말도 안 되네. 그러게요. 앞으로 뭐 이렇게 누가 이대 가고 싶어하면 말 타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아 이대 학생들 진짜 많이 화났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래도 정말 민주 집회 이대 학생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네, 정말 참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저희가 또 이거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래도 오늘 공부는 해야 되니까요. 공부합시다. 네, 네, 한번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대사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 자, 첫 번째 대사. 뉴스 봤어? 였죠? 네. 네. 뉴스 봤어?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뉴스 봤어? 뭐 너 그거 봤어? 뭐 어디 뭐 무도 봤어? 이런 거 많이 하죠. 무도 봤어? 무한도전 봤어? 뭐 예능 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보통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국 영어, 미국 영어 비교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영어 한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영어 한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쉽죠. 뉴스 봤어? 오늘은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스토리가. 네. 뉴스 봤어.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형 의문문. 그렇죠. Did로 시작하죠. Did. 그렇죠. 오. 일반 동사를 써야 되니까. 지금 제이 너무 감탄했어요. 감탄했죠. 네. 비동사일 땐 상태를 나타낼 땐 비동사 were를 원어 워드를 써야 되지만. 네. 어쨌든. 네. 자. Did. Did. You. You. See. See. The news. The news. 오. Did you see? Did you see the news? 그렇죠. 라고 한다는 거죠. 한스가 이런 말이 많아요. 한스가 과연 정말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을까? 정말 유학파 정말 유학파는 한스가 아닐까? 뭐 이런. 저 새끼 유학 갔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 많습니다. 저 왜? 저 누구? 아, 제가 그랬던 네. 말이야. 어떤 예쁘게 말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나쁘게도.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스는 Did you see the news라고 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미국 표현 제이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이. 뉴스 봤어? 네. Did 똑같아요. 네. Did. 네, 잘했어요. 근데 오! Did you watch the news? Watch the news. 음. Did you watch the news라고 네. 했다는 거죠. Watch the problem. Watch the news, watch the problem? Watch. 아, watch. 네. Watch. Watch가 지금 말하는 watch가 네. 우리가 그 뭐뭐를 본다 할 때 네. 시계라는 그 명사 말고 명사 말고 같은 스펠링이지만 보다 동사. 뭔가를 시청하다라는 동음의 이의어 워치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Did you watch the news? 근데 Did you see the news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색하게 들리나요? 어색하게 들리는 건 아닌데 네. 대부분 watch라고 많이 해요. watch라고 뉴스를 볼 네. 때는 특히 TV나 네, I watch TV 이렇게 말하고 I see TV는 말 그렇죠. I see the TV는 이상하죠. 네. 네. 그럼 she와 네. is 욕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번 주에 좀 많이 화가 나신 거 같아요. 아, 화가 났어요. 이번 주에 자꾸 이제 뉴스 보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고. 마세요. 참겠습니다. 분노가 네. 막 일어나는 그 마음은 정말 많이 이해하지만 네. 자, 자꾸 화내지 마시고. 영어를, 프로페셔널이니까. 네. 오케이. 그럼 see와 네. watch와 네. look at도 있잖아요. 보다 look at. 그렇죠. look도 있죠. 보다라는 게 네.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런 동사가. 네. 뭐, 세 가지 see, watch, look at 뭐가 다릅니까? see는요. 네. 눈으로. 그렇죠. 보는 걸로. 제 룩도 다 눈으로 보는데. 왓츠도 눈으로 보는 건가? 뉴스를 발로 보는 거. 풀어 보지 않는 거. 마음으로 봤나? 마음으로 봤나 보다. 아, 아 마음으로 봤다. 마음으로 봤다. 근데 뭔지 알잖아요. 어, 나는 그 아. 친구를 봤어. 할 때 의도치 네. 않게 본 거. 그 친구한테 어, 나 걔 봤어. 그때 네. 그 뜻이 네. 그때는 보다고 하긴 하지만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아, 나 걔 봤어. 네. 아, 그런 거죠. 근데 아. 정말 나 봤어. 그랬으면 그냥 봤다. 어. 지나가는 애를 그냥 봤다. 보기만 했다. 네. 그러니까 see는 좀 그런 보는 거. 보는 거에 그러니까 강조. 시선으로 거죠. 보는 거.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 내가 그렇죠? 의도해서 보지 않아도 보인 것도 다 그냥 그쵸? 그렇게 말할 수 있군요. 네. 근데 네. watch는 뭔가 시청하다. 어. 계속 보고 내가 네. 정보를 받아들이고 네. 의도를 이런 가지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look은요? look은 보이다예요. look at이 보다. 네. 뭐 look at는 대부분 네. look at. 어 어떤 사람을 보자. 어 look at me. look at me. 어, look at the 그러니까 뭘 지목할 때 look at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see는 그냥 볼 때. 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어. 눈으로 보이는 거 뭐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아니고 본 거. 그냥 보는 거. 내 네. 눈에 보이는 거. 네. 내 눈에 제이완스가 보이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를 막 얘기를 할 때 see라고 하고. 맞아요. look at은 뭔가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얘 좀 봐.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이거 좀 봐 봐. 의도를 가지고 뭔가 볼 때. 네, 의도를 가지고 볼 때가 look이고 뭔가 시청하거나 내가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네. 뭐 생각 없이 TV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렇게 할 때는 watch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인지 작용이 네. 들어가면 네 그렇죠. watch. 네. 어 스파크. 네. 정리 대마왕. 어머. 어. 너무 잘해요. 정리 짱 잘해. 어 대박. 자 그렇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또 언제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정유라가 말 타고 이대간 보도를 접한 스파크. 제이에게 묻는다. 제이, 너 그 뉴스 봤어? Did you watch the news? Did you watch the news? 자, 그럼 두 번째 대사. 응,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이제 봤냐고 물어봤을 때 응 이라고 대답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제 다시 되물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안 되죠. 저,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를 한국 영어와 미국 영어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국 표현, 한국식 표현, 한국 영어 한스. 아 어렵네요. 준비됐나요? 준비가 언제나 안 됐죠. 네 여러분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네 한스가 너무 빨리 얘기한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시간을 또 드릴게요. 끝! 자, 여러분. 자, 한스, 한국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어. 말이라고 해서 막 홀스라고 하면 안 돼요. 오! 아, 그거 너무 티나잖아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어. Isn't it? Word? Word. 아 말. W-Y-D. word. 그 horse 말고 word. word면 그거 말하는 거죠? 그 뭐지? 뭐요? 단어. 그렇죠. 단어. W-Y-D. 어 word. words. 뭐 word. 세상이 아니라? 그렇죠. 다시. word. word. word. 그 세상 해봐요. world. 어 다시 해봐요. 다르네요. word. world. 한스 한번 해봐요. word. world. Oh my gosh. 오케이 okay, 어쨌든 isn't it word? 어... 이게 말이야? 말? 약간 이렇게? 이게 단어야? 이게 아니, 말이야? 아니 word에다 s 붙이면 말 되지 않아요? words 하면? 그렇게 아니에요? isn't it word라고 했어요? 그래요? 아무튼 한스 isn't it word라고 했습니다. 바꿀래요. isn't it saying? isn't it saying? 어... Isn't it saying?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이의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네. 응, 이게 말이 되냐? 네. Yeah. Yeah. 그게 yeah, I watch the news. I watch the news. 지금 어 응이라고 한 거를 지금 그렇게 길게 yeah.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yeah. 말이 되냐?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말이 되냐라고 직역하지 않고 이게 가능해? 약간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지금. 그렇게 Can you believe it?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야?라고 지금 가능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믿을 수 없죠. 네 그렇죠. 네. 믿기 싫은. 네,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Jay?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Can you 할 수 있니? 있니? Believe? 믿을 수? 믿는 것을? It? 그것을? 이렇게 한 거죠. 직역한 직독직해란다면 Can you believe it? 라고 했어요. 네. 네. 자, 지금 그럼 한스가 아까 isn't it saying으로 할 거예요? word로 할 거예요? 아, 몰라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제 이 표현들은? isn't it word 그게 그건, 너무 네, 네. 저는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 이거를 미국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안 쓰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네. 이런 거 어때요? 네. isn't it possible? isn't it possible?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사실. 아 진짜 유학 영어 스타일 이거예요? 네 약간 이거를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Isn't it이 아니라 is it possible 간 거죠. Is it 그게 가능해? 약간 이렇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좋아요. Is it possible?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3초 망설인 거 아니 그냥 망설였는데. 뭐 네. is it도 되는데 네. is this possible? 약간 할 수 있죠. Is this possible? Is this possible? 그 이 상황이 이게 가능해? 막 그런 느낌. 자 그렇다면 제이가 말한 Can you believe it? 이랑 Is this possible? 이거랑 네.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뉘앙스 같은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같은 뉘앙스인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Can you believe it?은 네. 너가 이걸 믿을 수가 있어? 막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Is this possible? 할 때는 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네. 라는 좀 다른 뉘앙스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 있어. 이 상황을 믿을 수 있어 versus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둘 다 뭐. 지금 상황에는 뭐 둘 다 쓸 수 있겠다. 그쵸.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 뭐 무슨 상황.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둘 다 이 상황에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Isn't it saying이나 isn't it word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뭐 네. 잊어버리세요. 네. 뭐, 이런 거 기억나면 안 돼. Is this possible? Possible이 네. 뭐 가능하냐 이런 네, 뜻이죠. 그쵸? Is this possible? 아니면 can you believe it?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국정문서가 무당에게 전달된 소식을 접한 한스 분노에 차서 말한다. 이렇게 말이 돼? Is this even possible? Is this even possible? 네, 약간 다르겠네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Is this even possible? Is this even possible 무슨 뜻이죠? 강조한 거 아니에요? 강조. 네, even 하면서 이게 진짜 말이 돼?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even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요, 다 들려요. 약간 어려워한 거 같은데. 아까 표정은 기분 좀... 탓이겠죠? 기분 탓이에요. 약간 눈 동그래진 거 같은데. 원래 동그래요. 기분 탓이겠죠, 뭐. 기분 탓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대사. 말도 안 돼 진짜 라는 대사였죠. 말도 네. 안 된다 이게 진짜 또 말 나왔네. 네 또 말이 나왔네요. 아 정말 아, 자꾸 말이 아, 네. 자꾸 아.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네 자 말도 안 돼 진짜 한스 표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한스 준비됐나요? 네. 네 그렇다면 한스의 표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거 써먹어도 되죠? 네 그럼요. 해보세요. 원래 생각했던 거는 뭐였는데요? 생각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말도 안 돼 진짜. 방금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그러면 한번 할게요. 네 말도 안 돼 진짜. 자 여러분 생각하셨죠? 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I can't believe it. Really. I cannot believe it.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거를. Really. 말도 안 돼 진짜 리얼리 진짜로. 진짜로. 네라고 했어요. 자 한수 표현 I can't believe it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우리 제이의 표현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자 제이 미국 영어 제이는 말도 안 돼 진짜. 네. 한스가 말한 네. 이게 틀리진 않은데 really를 네. 뒤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really를 안 넣고. 네 그냥 네. 말도 안 돼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네, 똑같이. 잘했다고 해줘요, 맞으면. 아니 근데 한스가 I can't believe it이라고 했고 제이가 I can't believe it이라고 똑같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왜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 왜?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군요. 기분 탓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다른 표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으로요? 더 적합한 표현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냐 할 때도 네.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한스의 표현이 네. 맞다 적절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지만 네. 그래도 또 다른 표현이 약간 그쵸. 더 조금 더 적절한 조금 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네. 그거를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 할 때 네. Does this make sense? 다시 한번 Does this make sense? Does this make sense? 네. 라고 했어요. 네 어때요 한스? 들어봤어요? 표현 들어봤나요? 뭐 이 정도 알아요. 어떤데요? Make sense. Make sense. 뭐 이렇게 그러냐. 뭐가 그러냐. 이 말이 되냐. 그렇죠? 말이 되냐. 네. Make sense. 네. 이거 이 표현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타산이 맞다. 약간 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다. 맞아요.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네, it makes perfect sense 할 수도 있고. It makes sense. It makes sense. 둘 다 되는데, 네. This doesn't make any sense 하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Does this make sense? 라고 했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이 안 돼 진짜 하면, it doesn't make any sense. It doesn't make any sense 강조 any를 넣은 거예요? 그쵸 전혀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네. 거죠 it doesn't make any sense 라고 했죠 네. 네 make sense라는 뜻이 아까 한스랑 제이가 말을 했던 것처럼 보통 it makes sense 하면 이게 말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라는 네. 거지만 it doesn't make sense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한스가 I can't believe it. 말도 안 돼, 진짜. 이거를 I ca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맞는 표현이라고 맞습니다. 하셨죠? 네. 되게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네.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I can't believe it.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제이의 표현으로는 it doesn't make sense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불합리해. 불합리해라고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표현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can't believe it도 맞는 표현이고 it doesn't make sense도 맞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네. 다른 상황 같은 표현에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해볼까요? Believe it은 아까 했으니까 네. It doesn't make sense로 가죠. It doesn't 그쵸. make sense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 같은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셀카를 찍어놓고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보도를 보고 스파크가 말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It doesn't make any sense. It doesn't make any sense. 네, 오늘 세 가지 표현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세 가지 표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부터 오늘 배운 표현 정리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그런 얘기했죠. 뉴스 봤어? 네. 물어보는 거. 네. 자, 뭔가 시청하다는 말은 항상 watch라는 거. 네. 자, did you watch the news? Did you watch the news?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Did you watch the news?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제이. 네, 이게 말이 되냐? 네. 할 때는 Yeah, can you believe it? 야, can you believe it? 이게 말이 되냐? 믿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 말도 안 돼, 진짜. No, it doesn't make sense. Does not make any sense. 말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세 가지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 늘 가지고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Did you watch the news? Yeah. Can you believe it? No, it doesn't make any sense.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가 왔습니다. 와우. 오늘 배운 표현을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배워보는 맴돌 맴돌 코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뮤직 큐. 자,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여.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Did you watch the news? Did you watch the news?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Is this possible? Is this possible? It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Yeah. Woo. Yep. Yep. Oh, 네. Oh, 이번 비트 너무 죽이네. 제이가 아주 그냥 막 춤추면서 하네요. 그루브가 있었어요. 네. 스웩. 스웩 스웩. 그루비 제이. 그루비 제이? 네. 제이? Yep.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토리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안 돼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사람들이 우리 방송 들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거겠죠? 좋죠. 네.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재밌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네. 짧아야 또 이게 아쉬운 맛이 또 있으면서 네. 또 듣고 싶고 거부감이 맞아요. 없죠 또. 그렇죠. 네, 자,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제 관심을 늦추면 안 돼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얼마나 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되게 좀 많이 반성을 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60년대 우리 선배들은 탱크랑 총칼 앞에도 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냅시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상상을 좀 해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신변적으로 좀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진짜로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그렇게 그 선배들은 앞에 나가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안온한 환경에서 네.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고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선배들 덕분이란 걸 저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유미 5회. 5회. 두 달째 접어들었어요. 네, 처음 시작 한 달 전에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네, 사랑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또 기대해 주시고 저희 한유미 다음 주 수요일에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유미 5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Yeah! 마지막 맴돌 찬스! Did you watch the news? Can you believe it? Is this possible? It doesn't make sense. Yeah.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Bye bye.